다신 너 위원해 알아서들 손대 절대 욕내 못내 끼 없는 연습벌레 난 때깔 다르지 I gotta keep it 100 저 여잔 화색이 돌아 falling 죄다 기생 오라비 전 티나는 꼬라지 니들 감탄의 사이 허시고 풍년이 왔지 난 로우하게 야려 마초처럼 완전 바해 이 무대는 내 구역이 약구경이나 쟤는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저기 형편없는 몸짓 좀 봐 스테이지에서 매력게 노는 게다 Break it up, ready go 오늘부로 품 행세보 품 행세보 Everybody shake it 멀쩡한 날이었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야라리 야라리야 오늘부로 가다리가 자리 난 사가지 바가지가 야라리 야라리야 손 들어 만세요 젊어서 노세요 알겠으면 세요 에요 에요 어렸을 땐 나쁜 짓 많이 해보니 대충 그런 간지 It's time for some action Hey brother 잘 봐도 진짜 깔로 다 엎어 사고파도 왜 싸는 노래 타러 따라해봤자 싸그리 아리 원더 스튜디 스튜피 땀이 진작에 좋은 척고 게임은 끝이 났지 쟤는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저기 형편없는 몸짓 좀 봐 스테이지에서 능력게 노는 게 다 Break it up, ready go 오늘부로 품 행세보 품 행세보 Everybody shake it 멀쩡한 날이었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야라리 야라리야 오늘부로 품 행세보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야라리 야라리야 Acting like a loser Don't be acting like a dumbo 지금은 군들 Let's not for wounded Lower down we love ya 품 행세보 품 행세보 Everybody shake it 멀쩡한 날이었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